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 돌째 즈음에서 그의 부루의 고전종로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을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